HUBS 사랑해요, 아저씨. 비하인드 더 스크린.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화 덕후가 떠드는 영화 이야기 비하인드 더 스크린입니다. 누구냐, 너? 이 대사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죠?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네, 이제 좀 감이 오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감금되어 군만두만 먹다 풀려난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올드보이입니다. 송강호 주연의 복수는 나의 것, 이영애의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군만두 주연의 올드보이까지 박찬욱의 복수 3부작 중 가장 흥행에 성공한 작품입니다. 온갖 상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죠. 단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는 스토리라인과 잊을 수 없는 반전 결말까지, 연출도 완벽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알 테지만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엔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올드보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박찬욱 감독의 세계를 아주 살짝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명감독의 명작인지라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네요. 그럼 시네필의 영화 이야기, 세 번째 필름 올드보이로 빠져볼까요? 모르시거나 너무 오래전에 봐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최민식이 연기한 평범한 중년 남자 오대수는 딸의 선물을 사들고 술에 취한 채 귀가를 하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눈을 떠보니 작은 단칸방이었죠. 방 안에 있는 물건이라곤 TV 한 대와 침대 하나, 그리고 종이와 펜이 다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납치된 오대수는 매일 울부짖었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없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군만두와 젓가락이 문 밑에 작은 구멍으로 배달되고, 또 밤이 되면 가스가 나와 잠에 듭니다. 일어나 보면 샤워도 돼 있고 손톱도 정갈하게 잘려 있습니다. 오대수는 그렇게 작은 방에서 15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낯선 옥상 위에 양복과 휴대폰과 함께 덩그러니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15년간 자신을 감금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 도중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 그게 미도 강혜정이고요. 결국 오대수는 비밀을 풀기 위한 종착지, 바로 펜트하우스에 살며 그를 감금시킨 이유진, 유지태를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가뒀느냐가 아니라 왜 풀어줬냐죠. 그후부터 엄청난 반전이 펼쳐져요. 뒷이야기는 직접 영화로 확인해보세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충격과 공포로요. 사실 올드보이는 일본 만화책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원제는 루즈전기 올드보이로 그 당시엔 만화 사이트에서 연재되고 있던 유명하지 않은 만화였다고 해요. 원작자에게 영화화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했다고 하네요. 잘 팔리지 않던 만화라 뭘 해도 괜찮으니 뭐 마음대로 해라 하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원작자는 영화가 완성됐다는 것도, 한국 흥행 1위라는 것도 인터넷 뉴스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한국의 또 다른 거장 봉준호와의 술자리에서 일본 만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봉준호 감독이 박찬욱 감독에게 이거 박 감독 취향일 것 같은데 영화화 해보면 어때? 하며 추천해서 만들게 됐다고 해요. 두 거장들의 술자리라니, 저도 끼고 싶네요. 하지만 원작의 엔딩과는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스토리의 핵심 부분인 주인공이 왜 감금당했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르죠. 원작에선 주인공 고토가 학창시절 같은 반의 음침한 남자아이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린 것이 복수를 당한 이유였다고 해요. 정말 다르죠? 이제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올드보이의 TMI를 조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다들 아시는 최민식 배우의 낙지 먹방, 기억나시나요? 그 씬은 네 번이나 다시 찍었다고 해요. 저는 목에 실제로 걸렸을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두 번째, 박찬욱 감독은 여성 캐릭터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오대수와 사랑에 빠지는 강혜정이 연기한 미도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죠. 스포일러가 될까봐 많은 걸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미도는 결국 진실에서 도외시된 채 영화는 막을 내리는데요. 기능적으로 미도 캐릭터가 소모됐다고 생각해서 다음 복수 시리즈인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가 연기한 금자씨와 같은 능동적인 캐릭터를 설정한 이유도 있다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만 알아도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세 번째, 마지막 펜트하우스에서 최민식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유지태에게 절박하게 비는 장면, 다들 기억나시나요? 빙의한 것처럼 바닥을 기고 미처 어릴 적 교과를 부르며 짖기도 하며 절규하는 장면이요. 그건 따로 대사를 준 게 아니라 박찬욱 감독이 최민식 배우에게 알아서 한번 해보라며 맡겼던 장면이라고 해요. 정말 그 장면은 몇 번 봐도 소름 돋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은 복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Nothing을 위해 Everything을 바치는 것. 복수라는 거 사실 정말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탈무드에서도 말하죠.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라면서요. 하지만 누구든지 저 깊은 곳에는 복수를 향한 열망이 있을 겁니다. 현실에서 복수를 실현시키는 건 일종의 판타지와도 같으니 우리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을 보면서 대신 카타르시스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번 연도가 올드보이 대작 20주년이라 이 영화를 가져와 봤어요. 그 당시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던 영화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려보곤 하는 영화죠. 이 영화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해요. 아, 하나만 더요. 조금만 있으면 넷플릭스에서도 박찬욱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강동원, 박정민, 그리고 차승원 주연의 전란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초호화 캐스팅의 각본의 박찬욱 감독이라니 빨리 보고 싶네요. 오늘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는 올드보이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번째 상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밤 군만두 하나 시켜놓고 올드보이 보고 자는 거 어떤가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그리고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마법 같은 영화 한 편 들고 올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H. UBS